학생 소년들의 주체 106 2017년 설맞이 공연 한님나라 12달이 평양의 만경대 학생 소년 공전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해외 동포들, 외국 손님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아이들을 제일로 아끼고 위해주시며 후대 중시 미래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을 영원한 햇님으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온나라 학생 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감명 깊게 구가했습니다.